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아 협조단을 태우고 수리하러 가던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에게 26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대통령과 희생자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셔지고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